김종일 동지 회고 전국위원회가 11월 26일 단마르크의 쾌펜하본에서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5돌세 즈음하여 그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종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종일 각하 회고 말레이시아 위원회가 11월 29일에 결성됐습니다.